왠지 모를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돌고 늘 보던 풍경이나 공기도 평소와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괜히 좀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평소와는 다르게 반듯하게 앉아서 자세도 잡아보고요. 쉬는 시간만 되면 옛 친구를 찾아서 다른 교실을 기웃거리죠. 개학 첫날 혹은 새로 입학한 날 그런 기분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아침 어떤 고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운동장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개학 첫날이라고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는 건지 학교 안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듣는 학교 마이크 소리 그거 사람 기분을 굉장히 묘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래서 덩달아 개학하는 기분입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 중에서 스마시 마우스의 I'm a Believer 였습니다. 정말 꽃샘추위로 바람이 아주 많이 불고 추운 날이었어요. 개학을 하느라고 종종 걸음을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가고 그러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시작하는 날 괜찮으셨나요? 충북 영동의 김기식 씨, 3월 2일부터 개강입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못 들을 것 같아요. 학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야 되거든요. 하면서 그동안 사연 여기저기 좀 올렸었는데 이번에도 사연 소개되기는 틀린 것 같네요 하셨는데 예상은 맞아났죠? 김기식 씨 개강하루 괜찮으셨어요? 경북 포항의 권나영 씨,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3시에 라디오는 사치지만 그래도 방학의 특권 아래 그동안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약하게 됐어요 하면서 트트트트 슬픈 현실이지만 그것을 굴복하지 않고 영화음악 계속해서 들을 겁니다 하셨어요. 계약하는 학생들 많네요. 백미나 씨는 작업하면서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듣는데 사촌동생이 백미나 씨 보고 스타라고 한대요. 스타. 이유인즉슨 만나기 힘들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매일 바쁘다고 말한다고요. 굉장히 예리하게 보셨는데 사촌동생이. 백미나 씨가 참고로 제 직업은 그림 그리는 사람. 을 향해 달리는 사람 이렇게 적어놓으셨네요. 참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아서 더 높은 이제 좀 더 잘 그리고 싶고 더 멋있는 경지에 오르고 싶어서 이렇게 향해 달리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좋네요. 미나 씨. 작업이 겹치다 보니까 매일 밤을 새고 있는데 동생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생아, 언니는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바쁜 거 정말이야. 예, 바쁜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은정 씨, 학교 졸업하고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다고 하셨어요. 두 명이 할 일을 3월 말까지 혼자 해야 된다니. 참, 정말 힘드시겠네. 힘내서 열심히 일하라고 제가 이 뒤에 음악도 근사한 거 들려드릴게요. 일단 저 FM 영화음악 주소 알려드릴게요. 3월 2일 모두들 개학하고 개강하는 날 저희도 시작하는 기분으로 주소 또박또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 151-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장훈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사연은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거기에 게시판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은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School of Rock 아주 신나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고요. 청취자 초대 시사회는 3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50분에 스카라 극장에서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모나리자 스마일 준비하고 있어요. 게시판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자, 오늘 FM 시네마 특급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유림 씨와 함께 애니메이션 이야기 나눌까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이곡 애니메이션 곡 한 곡 더 들어보죠. 권기룡 씨, 김유진 씨 듣고 계십니까? 뮬레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골랐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Reflection. 인기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음악. 아쌤 시네마테크. 자, 이번 주부터는요, 새로운 평론가를 모시고 여러분을 만날 텐데요. 우리가 쉽게 봤던 애니메이션을 가로, 세로, 깊이 있게, 혹은 좀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황혜림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날이 추운데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예. 네. 이제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기분이 뭐랄까, 이 오늘 개학하고 개강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날인데 왜 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네요. 네,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애니메이션 이야기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좀 전에 쉽게 보인 애니메이션을 뭐 가로, 세로, 깊이 있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거기에 뭐 적합한 방송 내용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애니메이션 하면 사실 아이들의 장르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뭐 물론 비교적 2, 3년 전에 슈렉 같은 작품 나오면서 또 이제 성인 관객들도 즐길 수 있는 장르라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영화 팬들에게나 그 다수의 관객들에게는 좀 홀대받는 장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애니메이션이 또 얼마나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세계를 갖고 있는지, 네, 시작해볼까 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그 할리우드, 예, 디즈니, 그렇죠,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의, 네, 대명사라고 할 만큼, 네, 할리우드가 꿈의 공장이라고 한다면 디즈니는 정말 애니메이션 꿈의 공장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예, 그러면 그 얘기부터 풀어나가나요, 오늘? 예. 네.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소개를 드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와 더불어서 세계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대중적인 관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할리우드, 미국 애니메이션들. 또 이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특히 디즈니가 이제 미국 애니메이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니라고,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할리우드와 그 얼터너티브 애니메이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뭐 디즈니부터 시작을 하자면, 네, 월트 디즈니가 23년도에 스튜디오를 만든 이래 정말 거의 80년이 넘게, 예, 세계 애니메이션의 기수라 할 만한 자리를, 네, 계속 지켜왔는데요. 일단 37년에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죠. 백설공주 일곱 난장이, 네, 만들었고요. 아, 그게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네, 장편 애니메이션은, 네, 최초로 기록되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아주 사실적인 캐릭터의 움직임, 또 나중에 도입된 소지만 뮤지컬,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화를 어떤 각색이, 예, 동화를 각색한 또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판타지를 선사한다, 네, 이제 지하를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네. 뭐 백설공주 일곱 난장이를 시작으로 해서 뭐 아기 사슴 밤비라든가, 네, 덤보라든가 저희 관객에게도 가장 익숙한 작품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캐릭터들도 캐릭터 상품으로 많이 팔려왔고요. 또 빼놓을, 예, 수 없는 게 미키마우스죠. 네. 예. 근데 이 캐릭터들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상당히 사랑스럽고 그 어떤 걸 그려도 귀엽잖아요. 제가, 네, 어디선가 그 팀버튼 감독이 애니메이터로 처음 이제 디즈니사에, 네, 발을 들였는데 그 여우를 그려봐라, 늑대를 그려봐라 해가지고 그 디즈니에서는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 늑대를 기대를 했는데 팀버튼 감독은, 네, 막 그 광견병에 걸린 듯한 그런, 네, 늑대를 그려가지고 뭐 거기서 오래 버틸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특징이죠? 그렇죠. 예, 착하고 그러니까 권선징악적인 주제의, 네, 동화적인 이야기, 그리고, 네, 또 항상 그 밝고 귀엽고 예쁜 캐릭터들의 사실적인 움직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디즈니 왕국에 정말 가장 아이들의 꿈에 맞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디즈니 왕국의 어떤 슬로건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이제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동심의 세계, 네, 구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가장 넓은 관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 하면 뭐 너무나 많은 작품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그런 작품들이나 혹은 80년대 TV에서 항상 왜 그 디즈니 팅커벨이 이렇게 가루를 탁 뿌리면서, 네, 나오는 TV 시리즈, 네, 디즈니 만화동산 같은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로 무려 80년 동안이나 전성기를 이렇게 끌었던 디즈니 작품 중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제가 계속 얘기를. 예, 좋습니다. 네. 디즈니의 1940년 작품인데요. 예, 판타지아라는 작품입니다. 네. 2004년도에 다시 판타지아 2000이라고 이제 리메이크에서 나오기도 했었죠. 네. 디즈니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대중적인 소재와 이야기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판타지아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음악과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소리를 이미지로 보여주겠다는 야심을 갖고 시작했던 작품입니다. 당시에 관객 몰이에는 사실 실패를 했는데요. 네. 근데 언제 처음 개봉했죠? 1940년 작품입니다. 40년 작품이군요. 네. 그래서 무려 60년대 다시 만들어진 작품이죠. 그래서 클래식 음악, 뭐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대전이라든가, 뭐 토카타와 푸가라든가 이런 클래식 음악과 애니메이션의 움직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리와 움직임의 만남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주 가장 본연적인 그런 그 정의에 가까운 애니메이션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이 중에서 한 곡 듣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네. 네. 그, 체코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활채 한번 들어보죠. 네. 레오폴드 스톱스키가 주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네. 애니메이션, 판타지아 중에서, 네, 차이콥스키의 호두깎기 인형, 그 중에 꽃의 왈츠 들어봤습니다. 자, 팬스네마테크 오늘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혜림 씨와 함께 미국 애니메이션,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좀 전에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특징들, 뭐 착하고 예쁜 캐릭터들, 뭐 권선징악 이야기, 아이들의 그 동심에 딱 맞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가끔 보면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과연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되나 하는 생각을 요즘은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안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 아름다운 캐릭터 안에 아주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숨어져 있는 어떤 보수적인, 네, 이념이라든지 생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네,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일종의 신데렐라 콤플렉스, 네, 그래서 공주 시리즈와 더불어 여공주라든가, 네, 네,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든가, 뭐 신데렐라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여자애들에게, 네, 너무 그 이쁘고 착하게 커서, 네,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마치 최상의, 최상의 미래인 양, 네, 그런 게 아니냐라는 게 또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미키마우스나 이런 캐릭터들이 그 굉장히 착하고 선한,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디즈니 자신이 그랬듯 극우주의적인, 네, 우파의 어떤 성향을 갖는, 예, 그래서 가족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네, 어떤 개인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래서 가족 혹은 미국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통합 이런, 예,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걸 철파하는 애니메이션들이 아니냐라는, 예, 평가도 많이 받았었죠. 상당히 의인화된 동물들을 통해서, 네, 그 안에 어떤 미국 사회의 그 질서, 네, 권력, 그것들이 아주 묘하게 녹아 있어요. 어떤 인종에 대한 편견도, 그렇죠, 캐릭터들에 따라서 이렇게 딱 거기다가 너는 흑인, 너는 황인, 너는 백인이라고 이렇게 확 그 집어 넣어주는 것 같아서 가끔은 요즘은 이렇게 주저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혹은 또 우리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그렇죠.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사실 그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그 음악과 애니메이션 동작과 또 아이들에게 완성도가, 예, 완성도 자체에서 참 시비를 걸 수가 없는, 네, 어떤, 예, 그런 미덕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이념적인 것들의 문제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좀 위험하지 않냐라는 분도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미국에서도 다른 대안적인 애니메이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대안적인 애니메이션들이 또 어떤 것들이겠죠? 일단 그 디즈니의 색깔과 좀 다른 데서 출발한, 네, 스튜디오 작품으로 워너브라더스를 들 수 있는데요. 네.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파워퍼프걸이라는 애니메이션 워너를 통해서 세계에 배급되기도 했었죠. 뭐죠? 파워퍼프걸이요. 파워퍼프걸이요? 네. 그 눈 커다란 그 아주 현란한 색깔의 그 새 아가씨들. 그렇죠. 네. 네. 얼굴이, 머리가 거의 몸의 절반이고, 네, 또 눈이 또 얼굴의 절반인데, 네, 아주 독특한 캐릭터들.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소녀들이 싸우는. 네. 이야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캐릭터만 기억이 나지. 그, 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캐릭터는 이제 그 말하자면 실험 과정에서 향수와 온갖 맛있는 것들의 그 배합된 실험 과정에서 태어난 네 명의 소녀들이, 네, 일종의 그 자신의 도시를 지키는 슈퍼 영웅으로 활약한 이야기인데요. 뭐, 네, 학교 가기도 바쁘고 또 위기가 닥치면 마을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네, 굉장히 정신없이 활약하는 네 명의 소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워너 작품이군요. 예, 그러니까 베이스는 이제 다른 스튜디오에서, 조그만 스튜디오 카툰 네트워크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네. 워너를 통해서 세계에 배급이 됐습니다. 네. 그런, 예, 작품들, 워너의 특징으로는 사실 제일 잘 아시는 벅스버니와 데피덕. 네. 예. 루니툰즈. 그, 예, 루니툰즈 백인 액션 최근에 또 개봉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 루니툰즈의 특징은 3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디즈니와 미키마우스의 탄생부터 한 10년 뒤부터. 네. 디즈니가 이제 착하고 선한,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들의 모음이라면, 원어는 이제 좀 악동 같은, 그러니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쁜 짓이라고 해봐야 뭐 크게 해가 되는 짓은 아니지만, 네, 이제 장난기가 넘치는, 네, 아주 악동 캐릭터들. 그니까 마치 비틀즈와 롤링스톤즈 예를 들자면, 60년대에 비틀즈가 아주 그 댄디보의 이미지로 승부했다면, 이제 롤링스톤즈가 아주 악동 이미지로 승부했는데, 네, 그 애니메이션의 비틀즈가 이제 디즈니 쪽이라면, 애니메이션의 롤링스톤즈는, 네, 원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귀엽고 깜찍하지만, 이 색감, 온통 몸이 색감한 우리 대피덕이나, 네, 아니면 그 앞니밖에 거의 안 보이는 이 벅스번이나 이 악동들이, 네, 어른들을 골탕 먹이고, 또 악당들을 골탕 먹이고, 이런 주로 골탕 먹이는 장난기 가득한 그런 작품들로 특히 안방극장에서, TV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장편 시장에는 사실 애니메이션, 그 디즈니가 워낙 독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워너 같은 경우는 이제 TV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승부를 걸었습니다. 네. 실제로 루니툰즈 같은 경우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나 도날드 못지않게 혹은 그들의 너무 선량한 판타지에 좀 이제 질린 관객들에게 네. 예, 또 다른 일탈의 쾌감 같은 걸 이제 준 작품들이라고 할 수 네. 있죠. 워너의 그 장편 작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워너의 장편은 이제 디즈니의 장편이 사양화의 길을 걸은 다음에 60년대 후반부터 전체, 미국 전체에서 장편 제작이 좀 뜸해졌었는데요. 네. 89년에 인어공주가 개봉을 다시 성공을 하면서 네. 이제 워너와 폭스와 다른 메이저 스튜디오들도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봐야겠다 장편을 네. 생각하면서 이제 94년에 네. 워너의 그 디즈니 아 죄송합니다 워너의 장편 네. 애니메이션 부서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요. 네. 그때 준비해서 처음 이제 나온 작품이 96년에 스페이스 잼입니다. 스페이스 잼이요. 네. 네. 실사와 네. 그 애니메이션 합성 영화였죠. 예. 그래서 그 실험을 거친 다음에 이제 98년에 나온 작품이 매직 스워드입니다. 아더왕의 네. 전설을 바탕으로 네. 독특하게도 여성 기사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 아이를 캐릭터로 세워서 만든 작품이죠. 네. 그게 이제 워너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워너 외에도 그 디즈니와 다른 길을 가는 어떤 대안적인 또 애니메이션들이 있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디즈니와 워너가 그 메이저 스튜디오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꼽히는데요. 그 외에도 국내에도 이제 방영이 됐던 심슨 가족. 네. 네. 또 이 미국 중산층의 일상을 아주 코믹하게 비튼 네. TV 시리즈죠. 89년에 시작된 작품인데요. 이 심슨 가족을 제작한 클라스키 추포라는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프로덕션이 있고요. 유럽 출신의 두 애니메이터인 클라스키와 추포가 만든 제작사인데요. 여기 작품들 또한 그 디즈니 스타일의 어떤 아주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의 움직임, 그러니까 꼭 만화가 그렇게 사실적인 움직임을 가져야 되냐라는 이제 의문을 갖고 출발한 또 그렇게 선량한 판타지 세계가 전부이냐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출발한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심슨 가족을 보면 이 원작자인 매트 그로닝이라는 사람이 만화가로 출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만화적인 스타일과 또 하이조크 네. 그래서 미국 사회에 대한 어떤 패러디 네. 그런 다양한 문화적인 구도들을 녹여서 또 이제 그 안방 극장에서 어린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10대 이상, 20대, 30대, 40대 그렇죠. 연령층 굉장히 다양한 네. 예, 오히려 어른들이 더 폭소를 터뜨리고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심슨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아이들은 이 바트 심슨의 눈동자를 보면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요. 네. 움직임이나 네. 그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심슨 가족의 캐릭터 움직임 자체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어른들은 또 그들이 쏟아내는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일종의 예, 네. 여러 가지 패러디와 유머 감각에 대해서 웃을 수 있고 그래서 이 클라스키 추포의 심슨 가족 같은 작품 또 아주 엽기적이면서도 발칙한 상상력을 가진 그 사우스파크 네. 네 국내에도 극장판 소개가 됐었죠. TV 시리즈도 이제 저기 케이블 TV를 통해서 방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어떤 디즈니의 사실적인 스타일이나 어떤 그 착한 동화의 세계에서 벗어난 애니메이션 영역이 그뿐만은 아니다라는 세계를 보여준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그 정말 발칙하고 네. 그것은 아무래도 사우스파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정반대의 길을 가는 네.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나요? 미국에도 어떤가요? 일단 사우스파크 같은 작품은 사실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네. 독특한 위치를 가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두 대학생이 91년에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는 단편을 만들면서 시작해서 네. 그게 다시 TV 시리즈로 이 단편 자체도 굉장히 독특했던 게 네. 그 크리스마스에 괴물이 살아나서 마을을 침략하자 예수님과 힘을 합쳐서 네. 마을을 구하는 꼬마들의 얘기였거든요. 네. 이 네 명의 꼬마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네. 이 TV 시리즈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이 애니메이션 단편을 보고 나서 그 폭스 애니메이션 한 간부가 굉장히 발칙하고 독특하다. 네. 그래서 이걸 크리스마스 비디오 카드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담아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담는 카드로 먼저 만들어달라고 해서 출발하면서 그게 인기를 누리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예. TV 시리즈로 기획된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가장 그 발칙하고 예외적인 작품이 아니겠냐고 말씀하셨다시피 입만 열면 이제 욕설이 튀어나오고 네. 예, 굉장히 그 이런 백인 쓰레기 마을에 사는 우리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항상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용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또 기법상으로 또 특이했던 게 그 디즈니 하는 이제 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2D 셀에 그린 2차원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전통적이었는데 네. 사우스 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후반에 나온 작품이면서 두 사람이 처음에 정말 종이 인형 놀이를 하듯이 이제 그 캐릭터들을 종이에 오려서 그려서 네. 그려서 오린 것들을 움직여가면서 네. 만들 중에 컷아웃 기법. 아, 그런 걸 컷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종이에서 오려놨다고 해서 컷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그 컷아웃 기법을 바탕으로 이제 컴퓨터에다 옮겨놓고 예, 컴퓨터에 항상 움직이면서 만든 2D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기법적으로 보나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조악한 거의 움직임 자체도 많이 없지만 네. 예, 그 아이들이 이제 쏟아내는 유머와 굉장히 그 불경한 장난기 이런 것들이 또 미국 사회, 현대 미국 사회의 어떤 뭐 각가지 소재들 폭력이라든가 네.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컬트적인 인기를 누렸었죠. 네. 네. 자 우리 음악을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지금 뭐 쭉 얘기했던 네. 일종의 그렇죠. 어터너티브들 중에서 예. 네. 네. 그럼 이 루니툰 타이틀곡 들어보고요. 아주 짧아요. 한 28초고요. 그리고 심슨 가족 중에서 다니 앞만의 메인 테마 이어서 사우스 파크 중에서 블라인 캐나다라는 곡 이 세 곡 이어 들어봅니다. 네, 애니메이션 주제가 세 곡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어터너티브, 그러니까 디즈니에 대항하는 어터너티브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 로니툰의 타이틀곡, 그리고 샘슨 가족 중에서 다니 허프만의 메인 테마, 이어서 사우스파크 중에서 블레인 캐나다까지 들어봤고요. 자, 오늘 FM 시네마테크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혜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음악 들으니까 갑자기 그 만화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참 이게 바로 또 음악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네. 이야기 계속해볼까요? 네,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좀 전에 주신 블랙 캐나다 같은 곡은 네. 사실 작품 자체가 그 말 그대로 피걸 러머 언컷이라는 제목대로 네. 정말 욕설과 네.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가 난무해서 그 좀 경고성을 갖게 된 절대로 아이들이란 작품이 아니다라는 평 받았지만 아카데미에서 과연 이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주제가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주제가상을 그 후보들 왜 다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네. 과연 이 공연을 그대로 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 많았기도 했죠. 네, 그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아카데미도 상당히 좀 자신의 틀에서 좀 벗어나오는 것인가요? 자, 이 얼터너티브 애니메이션들이 미국에서는 이외에도 아주 활발하게 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지는 않고 아무래도 언더겠죠? 네, 그렇죠. 일단 좀 전에 소개한 사우스파크 같은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언더에서 메이저로 픽업된 경우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너는 사실 뭐 얼터너티브라고 하기에 디즈니와 더불어서 주류를 이어왔던 애니메이션이니까 네. 이제 소재나 캐릭터에 있어서의 차별화는 있겠지만 진짜 얼터너티브다 혹은 뭐 인디펜던트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주류의 흐름과 다른 작품들을 꼽자면 대표적으로 독립 애니메이션 작가인 빌 플림턴 국내에는 난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작품으로 네. 내셨었죠. 또 뮤턴트 에일리언 작품 개봉했었고요. 뮤턴트 에일리언. 예. 아, 전 다 못 봤어요. 아, 사실 미국 내에서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작품들이니까 네. 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은 어때요? 그야말로 뭐 이제 빌 플린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섹스와 폭력에 네. 대해서 엽기적인 유머를 또 선사하는 작가로 아주 유명한데요. 현대 사회에서 성이나 폭력이라는 것들이 아주 사실은 일상적으로 우리 일상에 잠입해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네. 애니메이션 하면 아이들의 장르 그런 디즈니식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네. 애니메이션을 어떤 표현 영역을 좁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네. 예, 그런 생각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사람도 역시 만화가 주시는데 가장 희화화된 신체의 부위를 희화한다던가 그래서 여성의 가슴을 극단적으로 네. 예, 크게 그린다던가 혹은 뭐 사람을 정말 말 그대로 난도질하는 타란티노 저리 가라 하기 위해서 난도질하는 장면을 통해서 또 폭력에 대한 경고를 희화한 이제 표현들을 보여준다던가 했던 작품들로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네. 난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다 같은 작품은 그 미국 내에서도 컬트적인 인기를 보였던 작품이고요. 네. 그 뭐 내용 자체는 크게 특별할 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된 광선에 노출되면서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예, 다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게 만드는 능력을 갖게 된 남자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요즘 여자친구의 가슴이 이렇게 더 커지면 어떨까 예.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막 애니메이션은 이제 가슴이 쫙 늘어나는 걸 보여준다던가 네. 이런 굉장히 독특한 상상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그 디즈니 같은 경우 이제 뭐 수백 명 애니메이터에 같이 작업을 한다면 한 뭐 20, 30명 규모의 소규모 프로덕션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잠 안 자고 그림 그려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굉장히 팬터치가 살아있는 또 이런 작품들을 예, 만들어내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브루스 오마이트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군요. 이 애니메이션을 본 모양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예, 빌 플림턴 같은 작가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81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헤비메탈이라고요. 네. 이건 역시 그 성인 만화 헤비메탈이라는 미국의 성적이 또 그 특히 성인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 에로틱한 성인 만화를 표방했던 네. 헤비메탈 만화를 원작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나온 작품인데요. 헤비메탈 1, 2가 만들어졌는데 이 역시 이제 성인 애니메이션으로서 굉장히 독특한 계보를 잇고 있는 그러니까 뭐 빌 플림턴의 작품이 어떤 작가의 산물이라면 헤비메탈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예를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 같은 잡지를 보는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만화를 보고 싶어서 보는 헤비메탈이라는 잡지와 네. 그 팬덤에 기반한 예. 또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아주 대작과 돈을 많이 들인 작품들은 아니지만 뭐 미국에서 200만 개 이상의 비디오가 팔리면서 네. 또 상업적으로도 또 제작비 있는 성공을 거뒀던 작품이고요. 예. 자, 혹시 우리가 이런 그 비어 프린턴의 작품이라든지 뭐 헤비메탈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네, 빌프린턴의 작품은 국내에 출시가 돼 있고요. 아. 예, 난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다와 뮤턴트 에일리언 그리고 또 난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다 2 이렇게 세 편 정도가 출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해피메탈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 2는 네. 확실히 비디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음악을 먼저 한번 들어보죠. 뭐 저도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겠고 네. 음악부터 한번 맛을 볼까 하는데 해피메탈 2 중에서 네. 몬스터 매그넛의 Silver Future라는 곡 들어볼까요? 네. 네, 애니메이션 하비메탈 2 중에서 만스터 마그넛의 실버 퓨처 들어봤습니다. FM 시네마 데크 오늘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예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비주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미국의 비주류 애니메이션의 그 대표적인 작품들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씩 궁금한 것은요, 황예림 씨. 네. 그 애니메이터가 아니신데. 네. 불행이죠. 어떻게 해요? 불행이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하게 잘 아시고 애니메이션 평론가가 되셨어요? 해박하다니까 제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글쎄 어릴 때는 사실 누구나 애니메이션 굉장히 즐겨보게 되잖아요. 네. 물론 아이들이 볼만한 프로그램 별로 없는 탓도 있을 테고요. 저도 그냥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만화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TV에서 하는 만화 영화, 뭐 일본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네. 디즈니 TV 시리즈도 그렇고 뭐 코난 같은 작품, 그럼요. 네, 굉장히 즐겨 보면서 이제 만화 주제가를 녹음하고 막 다시 듣고 그런, 아. 네, 그래서 왜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그때 좋아한 이후에 꾸준히 10대, 20대까지도 관심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 역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좀 깨준 작품들, 지금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 같은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 보면서 애니메이션은 정말 영화랑 또 다르게 움직임과 소리와 그 자체로 주는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실사에서 가능하지 않은 세계들에 대해서 뭐 가상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표현하는 방법, 또 각각 작가들이 가진 또 다른 철학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작가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미야자키 하야오나 오시마모로나 이런 작가들, 빌프린턴이나.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황예림 씨를 통해서 그런 작가들,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그 미국에서 이 비주류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이렇게 새롭고요. 또 이 비주류 애니메이션 작가였다가 그 주류로 이렇게 넘나드는 좀 기묘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또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뭐 아까 뭐 얘기했던 사우스파크가 극장판으로 제작되면서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메이저 작품으로 성장했던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카툰 아까 잠깐 소개했던 파워퍼프걸 같은 네. 작품도. 원래는 그 몇몇 청작 집단의 그 그냥 재미삼아 그린 작품에 출발했다가 이제 메이저 시리즈로 성장한 경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거는 국내는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었죠. 감독은 헨리 셀릭이라는 애니메이터인데요. 일단 시나리오와 기획 자체가 이제 프로듀서인 팀 버튼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작품이고 네. 역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아주 착하고 예쁜 크리스마스의 그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들 같은 그런 상상력과 또 다르게 이제 할로윈의 그 주인공들이 우리라고 크리스마스를 못할 게 뭐 있어라고 이제 역습을 하는 요즘 굉장히 그 나름대로 그래서 기괴한 이미지와 어떤 웃음과 이런 것들 현사했던 작품이죠. 그 작품을 아마 이게 디즈니의 그 영화사인 터치스톤에서 이제 제작이 됐는데요. 네. 아마 주류에서 제작된 비주류의 상상력을 가진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는 그 팀버튼의 우리 모두들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팀버튼이 다 그 애니메이션 그 감독을 하고 크로스리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 헨리 셀릭이라고 네. 다른 애니메이터가 이걸 그 감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 예. 연출은 이 사람이 이제 같이 했고요. 네. 기본적인 캐릭터 디자인이나 시나리오 등등은 이제 또 이 팀버튼의 상상력에서. 네. 아까 잠깐 왜 그 그림을 그려도 꼭 광견병에 걸린 것처럼 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책, 해골바가지 책이나 예. 뭐 할로윈의 그 할로윈 마을의 주민들의 캐릭터 책 굉장히 기괴하고 독특했던 그런 작품이죠. 또 이 전통적으로 디즈니 같은 경우 2D 셀 애니메이션, 아까 셀에다 그림을 그려서 네. 움직이는 그리고 1초에 정말 24프레임을 다 네. 그리는 풀 애니메이션 네. 형식이 이제 디즈니의 전통적인 형식이라면 이 크리스마스 악몽 같은 경우는 인형을 하나하나 움직여서 네. 예, 스톱모션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형 손을 한번 움직여서 찍고 그다음에 손을 옮겨서 또 찍고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그래서 장편 애니메이션사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작품입니다. 보통 2D 셀 애니메이션이나 뭐 3D 애니메이션 이런 작품들이 많은 가운데 아주 정말 굉장한 노동력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우리 앞으로도 이제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예림 씨와 함께 애니메이션의 무궁무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까 하는데 원래 오늘은 미국의 애니메이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비주류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다 담을까 했는데 이 시간과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 또 계속 해주실지 한번 그 우리 한번 그 계획을 한번 쭉 잡아볼까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80년사 미국 애니메이션의 80년사를 다 짧은 시간에 다 하겠다는 야심 자체가 좀 무리였던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오늘 들으시면서 왜 드림웍스 얘기는 별로 안 나오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음 주에는 그 89년 인어공주로 부활한 디즈니와 또 디즈니의 새로운 파트너 픽사 네. 예, 최근에 니모를 찾아서까지 네. 또 아주 연승 행진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라이벌로서 이제 도전장을 내는 드림웍스. 그래서 90년대 이후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또 90년대 이후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흐름 중에 하나인 3D 애니메이션, 100%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네. 아, 앞으로. 예, 예 그렇죠. 예. 미국분, 오늘 이제 미국과 할리우드로 문을 열었는데요. 네.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또 의외로 한국 극장 가서 잘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제작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들이라든지 또 그 밖에 이번에 오스카에서도 이제 그 영국 쪽 작품이 탔던데요. 네. 네 영국 애니메이션, 영국의 인형 애니메이션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나라의 작품들 같이 만나볼까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고요. 오늘 아주 근사한 오프닝을 해주셨습니다.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혜림 씨와 함께 오늘 FM 시네마 댓글 함께 했고요. 오늘 마지막 곡 또 애니메이션 중에서 네. 한 곡 골라서 들어보죠. 예.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중에서 그 데니 아프만이 직접 여기서 뭐 음악도 맡았을 뿐만이 아니라 노래도 부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잭 스켈링턴의 목소리, 노래 목소리를 맡았었거든요. 네. 어떤 곡 좋으세요? 너무나 좋은 곡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그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타운을 발견하고 이 열광에 들떠서 부르는 What's This를 들까 하는데요. 예, 좋아요. 그러면 우리 What's This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고요. FM 영화음악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그리고 저는 장원이었고요. 황희림 씨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